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그 첫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편지. 오늘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당신께 들려드립니다. 여기요, 양반 후반 하나요. 예, 7번에 양반 후반 하나. 아유, 다 됐습니다. 예, 김구나, 여기 후라이드. 아저씨, 계산 좀 해주세요. 예, 갑니다. 자, 자, 자, 이번에 간장치킨 하나에 콜라. 예, 21,000원입니다. 여기요. 아유, 카드 받았습니다. 장사 잘 돼서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도 장사 잘 되면 돈 많이 버시잖아요. 아유, 모르는 소리 마세요. 쉬지를 못해요, 가게 때문에. 아, 아르바이트를 더 쓰면 되잖아요. 인건비가 늘죠. 내가 없으면 가게가 안 들어가고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쉬는 날은 없으세요? 하루라도 더 매상을 올려야죠. 놀면 누가 돈 주나요? 여기요, 주문 좀 받아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갑니다. 자, 알겠습니다. 가게세 내야지. 월말에 닭값 내야죠. 아이고, 그렇게 힘들다면서 어떻게 사세요? 돈을 벌어야죠. 뭐 벌려면 어쩔 수가 없죠. 돈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아니,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요. 그 다음엔요? 아이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뭐 할 거 천지죠.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엔요? 아니,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애들 크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요? 아, 뭘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네. 아니, 여행도 가고 뭐 애들도 보고 뭐 먹고 뭐, 아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할 게 천지게 천지죠 뭐. 그렇게 열심히 사신 다음엔 어디로 가세요? 가다니요?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더 있겠어요? 끝은 어딜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끝이요? 아이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배부른 소리예요,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이고, 죽으면 끝이죠. 아니, 죽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니, 그럼 사장님은 가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아저씨, 하세요? 아저씨, 주문 안 받아요. 아우, 예, 예, 갑니다. 저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아, 저기 사장님. 자. 저 사장님.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죠. 저 주문은 뭘로 할까요? 아, 간장치킨하고 맥주 세 잔이요. 오래 걸리나요? 아유, 금방 됩니다. 그 세트 하시면 콜라 하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드릴까요? 어디로 가십니까?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 버스를 타고 있는데 목적지를 모른다면 어디서 내리실 건가요? 버스나 택시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내려서 생각해보고 다시 갈아타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왜 사는지, 뭘 할 건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목적지가 원하지 않는 지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어도 착하게 살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살았는데 목적지에 내리고 보니 그것이 예상 밖의 지옥이라면 말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지나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 통과할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여행을 끝내고 다시 고향인 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당연히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반역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피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할 길을 열어주시며 그분의 통치 안에 당신이 들어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죽음 후의 갈림길에서 당당히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온 당신,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가 어딥니까? 하고 물을 때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천국에 갑니다.